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흥남항을 현지에서 여행했습니다. 총리는 흥남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곳 노동계급과 함흥시인민들을 고무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진폐에 의한 북부 피해복구 자재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한편 총리는 28피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디오연합기업소, 영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을 돌아보면서 비날론 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보수용 자재 협동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며 전극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대책을 세웠습니다.